바라만 본다. 넌 닿을 수 없다. 마음만 그린다. 내 눈물이 내린 밤 전 알 수 없던 My love 이제는 말할게.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더 이상 아프지 않길 그게 넘어져도 내가 먼저 이 손 건네줄게요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절대 혼자 울지 않길 그대 환한 그 미소 지켜줄게요 난 나 떠나야 한다 난 숨죽여 울다 되는 goodbye 하기 싫은 그 말 전하게 되는 첫 번째 더 이상 아프지 않기 그대 넘어져도 내가 이제 이 손 줄 수 없잖아 전하게 되는 두 번째 절대 혼자 내 곁에 없어도 잊지 마.